잠시 다리 한번 꼬았다가 아닌 척 은근슬쩍 난 너를 이끝 쳐다볼 거야.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게 좋아. 조금 빠른 듯해도 좋아. 어두운 곳으로 날 데려.